막말하지 말았죠. 네가 뭐라고 하든 내 눈엔 다 예뻐, 내 눈엔 다 좋아, 내겐 그러니까. 막말하지 말았죠. 네 눈엔 별로인 건 미안한데 관심 받야 알 바 아냐. 보면 그 누구보다 여려. Bye.